최근 김일성 종합대학 화학부 정밀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우리 시기 산불 진화용 방화제인 거품 소화제와 물 소화제를 개발했습니다. 이번에 개발된 산불 진화용 방화제는 거품 형성 능력과 거품 안정성이 높고 각종 화재에 대한 진화 효과가 좋은 국산화된 제품입니다.